업스 뉴스. 신한 스퀘어브릿지 글로벌 슈트업 1기 모집 안내입니다. 스퀘어브릿지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며 모집 기간은 11월 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프로그램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한 스퀘어브릿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 에이블스쿨 3기 모집 안내입니다. AI 개발자, DX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5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KT 에이블스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한대 리더그룹 YCM 대학생 체인지 메이커 양성 워크숍 신청 안내입니다. 사회혁신에 관심을 가진 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1월 20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수료증을 지급하며 1365 봉사시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 중이던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지난 14일 외신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의료진으로부터 확진을 통보받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포함한 G20 정상들은 지난 일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제17차 G20 정상회의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을 사칭한 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 추모 공간에서 유족을 사칭해 식사 등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에도 참여했지만 한 시민 언론에 의해 사망자 명단이 공개되며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연말 특수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는 전 제품 가격을 14% 인상했고 샤넬도 최대 11% 인상했습니다. 이 밖에 셀린느, 루이비통, 까르띠에, 롤렉스 등도 올해만 세 번째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명품 업계는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1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하인,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